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서리가 3일 인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추종하여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괴뢰 패당의 책동을 규탄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.